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점하여 베이루 리마시에서 우리나라 사진, 도서 및 수공예품 전람회 개막식이 8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.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세에 점하여 8월 25일 모리타니의 인터넷 신문들인 알사피로, 알샤르코 알요움과 인터넷 통신 이루샤두가 그의 다양상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.